다시 아프게 힘이 들 때면 내게 와 두 정 부려요. 힘이 되나요? 그래요. 그대만을 위한 내가 있어요. 그대가 또 슬퍼질 때면 난 어떻게 해야 하죠? 줄까요? 화가 나네요. 어떻게 해야 그 사람 잊을 수 있나요? 지울 수 있나요? 그 사람에게 갈 건가요? 거기서요 제발 가지 마요. 다시는 그 사람에게 가지 마요. 그 사람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